정제광장을 가득 메워주신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만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한 촛불과 횃불의 역사를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역사, 언제나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우리 국민들은 촛불과 횃불을 들고 이 나라와 역사를 지켰습니다. 3.1운동이 그러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가 되었던 그 시절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3.1운동 횃불로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출발시켜 주셨습니다. 독재정권의 부정선거로 부패와 부정으로 나라가 노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도 대구 28 대구 시민과 4.19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주권자의 촛불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켰습니다. 박정희 독재 정권의 폭압 정치를 끝낸 것도 위대한 우리 주권자의 촛불이었고 주권자들의 횃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하여 1987년 6월 10일 바로 이 자리에서 위대한 대한민국 주권자의 나라 대한민국을 선포했습니다. 동학농민전쟁의 후예들이여, 3.1운동 독립유공자들의 후예들이여, 4.19 민주혁명의 후예들이여, 5.18 광주항쟁의 후예들이여, 6.12항쟁의 후예들이여, 우리는 이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자부심을 가집시다. 전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러나 주권자 여러분, 백성이 주인되는 저 민주주의의 내일을 향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모였습니다. 늘 선거 때마다 주권자들에게 납작 엎드리는 정치인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그들은 나란 일을 하는 높은 분이 되어서 주권자인 우리는 어리석은 무지랭이 백성으로 전락하는 이 반복의 역사, 우리는 그 역사를 끝내고자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이 배반과 배신의 역사를 끝장냅시다. 진정으로 백성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듭시다. 우리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머무르지 않고 진정한 주권자 민주주의 시대의 일부 전제를 만들어냅시다. 주권자 여러분, 그 백성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거든 주권자 여러분 참여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4년마다 5년마다 선거 여러 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 선거만으로는 백성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저는 그리하여 우리 민주당 당원 동지들께 호소합니다. 이 나라는 주권자의 나라이고 정당은 우리 당원들의 정당이어야 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이 촛불광장에 주권자의 저 미래를 우리 당에 안아서 주권자들이 염원하시는 국민이 주인다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내일을 향해서 우리가 힘을 뭉쳐야 합니다. 주권자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오늘 새로운 이정표를 쓰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국가와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권위와 통치력은 존재할 수 없으며 주권자와 민심 위에 있는 그 어떠한 정치 권력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우리의 선언 아니겠습니까? 저 이 광장에 서 있는 촛불 광장의 주권자와 함께 우리 민주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주권자 여러분, 우리가 힘을 모아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내일을 향해서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